초조하곤 해. 받아도 더 받아도 더 사랑이 급하 겁나지. 욕심이 날게 서사 그만 참으라고. 또 날 줄이 돌리겠니. 다시 우아한 절 Back to the time dive. 숨 가쁘지만